강물은 풀려 어둡고 괴로웠던 세월은 흘러 끝없는 대치 위에 꽃이 피었네. 아, 꿈에도 잊지 못할 그립던 내 사랑은 한만큼 서름만 과거를 묻지 마세요. 얼음은 풀려 애달픈 가슴마다 햇빛이 솟아 고요한 저 성당에 종이 울린다. 아, 흘러간 추억마다 그립던 내 사랑은 얄궂은 운명이여 과거를 묻지 마세요.